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39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風だと思います.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몸이 안 좋아서 기숙사 사감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진찰을 받습니다. 그럼 제39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風だと思います.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どうしましたか? 咳が出ます. 熱も 37.8度 あります。 喉を見せてください。 風だと思います。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どうしましたか? 咳が出ます。 熱も 37.8度 あります。 喉を見せてください。 風だと思います.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의사가 안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どうしましたか?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どう?는 어떻게이고 しました는 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します 합니다의 과거형인데요. 여기서는 왔습니까?나 됐습니까?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가? 는 의문문 끝에 붙이는 조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도 どうしましたか? 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咳が出ます. 기침이 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咳는 기침이고요.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出ます는 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제인 私와 그러니까 저는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럼 콧물이 납니다는 어떻게 말할까요? 콧물은 하나미즈입니다. 그럼 와타시와 저는을 생략하고 하나미즈가 데마스라고 하면 되나요? 네, 정답입니다. 이어서 기숙사 사감이 안나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熱も 37.8도 아리마스. 열도 37.8도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熱은 열이라는 뜻이고요. 모는 도라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37.8도는 37.8도라는 뜻으로 37.8는 숫자 37.8이고요. 땡은 소수점의 점입니다. 그리고 체온을 나타내는 조수사인 도. 도를 붙인 거죠. 일본에서도 체온이나 기온은 섭씨를 사용합니다. 아리마스는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죠. 병이 났을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는데요. 두통이나 복통은 뭐라고 하나요? 네, 머리는 아타마라고 하고요. 아픕니다는 이타이데스라고 하니까요. 머리가 아픕니다는 頭が痛いです. 라고 합니다. 복통일 때는 배를 오나카 라고 하니까요. 오나카가痛いです. 배가 아픕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가 아플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는 하 입니다. 하가 痛いです.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喉を見せてください. 목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는데요. 喉 는 목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미세테는 미세마스 보입니다의 태형입니다. 동사의 태형에 그다사이 주세요를 붙여서 의뢰의 표현이 된 거죠. 진찰을 마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風だと思います. 감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風 는 감기이고요. 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 です. 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と思います. 고 생각합니다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상,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제39가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風だと思います.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どうしましたか? 咳が出ます. 熱も 37.8度 あります. 喉を見せてください. 風だと思いま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가제다 또 모이마스, 감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생각을 전하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私が 教えましょう.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상, 추측을 전할 때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 뒤에 と思います. 고 생각합니다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思います.는 생각합니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생각하고 있는 내용 뒤에 조사 と를 붙입니다. と思います. 고 생각합니다의 앞에 있는 동사는 사전형이나 타형 등의 보통체를 사용합니다. 보통체는 26과에서 배웠죠. 예를 들면 그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彼女라고 하고요. 온다는 사전형인 来る를 사용을 하니까요. 彼女は来る. 그녀는 온다에 と思います. 고 생각합니다를 붙여서 彼女は来ると思います. 그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또 思います의 앞이 이 형용사일 경우에는 이 형용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아름답다는 美しい라고 하니까요. 彼女は美しいと思います 라고 합니다. 또 思います의 앞이 명사나 나 형용사일 경우에는 나를 붙입니다. 그럼 그것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それ이고요. 편리는 便利라는 나 형용사입니다. 나 형용사 뒤에 나를 붙이면 便利다가 됩니다. それは便利だ. 그것은 편리하다에 と思います. 고 생각합니다를 붙여서 それは便利だと思います. 그것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대어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침입니다. 네, 이처럼 가벼운 기침은 콩콩, 콩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한 기침은 어떻게 표현하죠? 네, 이런 심한 기침은 고호고호라고 합니다. 고호고호는 기침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고통스러워 보이죠?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꽁꽁와 고호고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병원비를 계산할 때나 약국에서나 모두 오다이지니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말해줬어. 모두 걱정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졌어. 빨리 나아야겠어. 네, 제39가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風だと思います.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숙사로 돌아온 안나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